Hops News.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에서 10개 3D 가상의료 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일정은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졸 미취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적자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문화재단에서 2023년도 대학생그룹 해외문화탐방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대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명문화재단 사무국에 신청자 본인이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명문화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HYU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5월 19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및 휴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 창업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경찰서가 깡통전세 사기로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52명에 달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피해 사실과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일당 중 50대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약 4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에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치러졌습니다. BBC는 대관식이 치러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중계 프로그램 시청자가 1,88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오 직후에는 시청자가 2,0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편 찰스 3세는 국왕 부부는 대관식을 진행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깊이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용 사료 및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리퓨어 헬스케어가 직접 정한 판매 가격을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적발될 시에는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